조국 해방 71돌세 즈음하여 베루 시엘로 라디오 방송이 7일 우리나라를 소개했습니다. 방송은 지난 세기 초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가 40여 년간에 걸치는 식민지 통치 기간 조선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데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폭로하고 이십송상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시고 조국 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했습니다.